또박또박 이야기 깃털이 멋진 친구 글 자밀라 개빈 그림 댄 윌리엄스 등장인물 라주 붐바이에서 태어나 자란 도시아이예요. 시골 큰 집에서 여름방학을 지내게 되지요. 큰아버지, 큰어머니 심술을 부리는 라주를 따뜻하게 보살펴 주어요. 엄마, 아빠와 소니아 라주만 두고 영국으로 여행을 떠나요. 피초우 시골 큰 집에서 라주와 친구가 되어요. 라주를 엄마처럼 따르지요. 라주는 잔뜩 화가 났어요. 폭발하기 일보 직전이었지요. 엄마, 아빠 미워. 소니아 누나도 싫어. 큰 엄마, 아빠 다 미워. 이 세상 다 싫어. 라주가 지금 왜 이러냐고요? 이 모든 게 라주 엄마, 아빠 그리고 누나 소니아 때문이었어요. 아는 분의 결혼식에 참석한다고 라주만 남겨두고 모두 영국으로 가버렸거든요. 게다가 더 화가 나는 건 그동안 라주를 집이 있는 붐바이가 아니라 시골에서 지내게 한 거였어요. 그래서 라주는 두 달이나 되는 긴 여름방학을 놀 거라고는 하나도 없는 큰아버지 집에서 보내야 했어요. 큰 집은 제일 가까운 작은 마을에서도 한참을 더 들어가야 하는 두메산골에 있었어요. 심심해서 죽고 말 거야. 큰 집으로 출발하기 전 라주는 단짝 친구 아르준에게 투덜거렸어요. 라주는 도시아이였어요. 붐바이에서 태어나 그곳에서만 자랐지요. 차가 다니는 길가와 골목, 사람들로 붐비는 거리, 그리고 현대적인 쇼핑상가들이 라주의 놀이터였어요. 어떤 날은 크로포트 시장에 가서 놀기도 했어요. 그곳에는 뚱뚱한 상인들이 과일과 달콤한 음식, 향신료, 그리고 온갖 종류의 먹을 것들을 산더미같이 쌓아두고 있었어요. 모두들 자기 것을 사라고 목청껏 소리를 높였지요. 그것도 아니면 최신 영화를 보기 위해 친구들과 극장으로 몰려가기도 했어요. 영화를 다 보고 나면 잔디밭에서 크리켓 경기를 하거나 가까운 바닷가로 달려가 수영을 했지요. 그런데 지금 라주는 그 모든 것들로부터 멀리 떠나 있었어요. 여기서 가장 시끄러운 소리는 수탉 우는 소리가 고작이었어요. 이곳에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걸어 다니거나 소가 끄는 수레를 타고 다니니까요. 라주는 이렇게 조용한 게 못마땅했어요. 그래서 결국 라주의 분노가 폭발한 거예요. 라주는 도망을 치려고도 해보았어요. 그래서 아르준에게 넌지시 이런 제안을 하기도 했었지요. 해변에서 자고 시장에서 음식을 얻어먹으면 돼. 진짜 모험을 해보는 거야. 하지만 아르준이 가족들과 붐바이를 떠나 산악지역에서 여름을 날 계획이라고 말하는 바람에 모든 게 물거품이 되고 말았어요. 사실 라주는 아르준의 말에 오히려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어요. 단 둘이 도망칠 용기는 없었거든요. 어렸을 때 엄마는 시골이 좋았단다. 동물들하고 얼마나 재밌었다고. 큰 집으로 떠나기 전날 라주의 우울한 표정을 읽은 엄마가 일부러 명랑하게 말을 꺼냈어요. 동물이라고요? 라주는 말도 안 된다는 듯이 외쳤어요. 엄마는 닭도 동물이라고 말하시는 거예요? 라주는 큰아버지네가 양계 농장을 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거든요. 가족들이 공항에서 눈부시게 빛나는 비행기에 오르는 사이 라주는 먼지로 뒤덮인 채 사람들로 가득 찬 장거리 버스를 타고 있었어요. 버스는 머리가 울릴 정도로 덜커덩거렸어요. 구불구불한 길을 따라 언덕 위로 어지럽게 올라갔다가 울퉁불퉁한 비포장도로에서 덜컹대기를 무려 4시간. 드디어 라주는 큰 집에서 가장 가까운 작은 마을에 도착했어요. 큰어머니, 큰아버지가 그곳 버스 정류장에서 라주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너무 외진 곳에 사는 바람에 다른 가족들을 만나기가 쉽지 않았던 두 분은 라주를 무척 반갑게 맞아주었어요. 큰아버지는 농장이 그곳에서 4km쯤 떨어진 곳에 있다고 말했어요. 그래서 라주는 당연히 택시나 버스 같은 차를 타고 갈 거라 생각했지요. 그런데 웬걸요? 큰어머니는 라주가 좋아할 줄 알고 이렇게 물어보았어요. 그것도 아주 진지하게요. 소가 끄는 수레를 타본 적 없지? 라주는 고개를 저었어요. 타본 적이 없긴 했지만 그렇다고 타보고 싶은 것도 아니었어요. 하지만 큰어머니와 큰아버지는 라주의 표정을 잘못 이해한 것 같았어요. 네, 그럴 줄 알았다. 네가 소수레 타는 걸 좋아할 거라고 생각했지. 황소나 낙타, 코끼리 같은 동물이 농작물을 운반하던 시절은 이제 가버린 것 같구나. 지금은 온통 빠르고 시끄러운 트럭들 뿐이야. 큰아버지는 한숨 섞인 목소리로 말하더니 라주를 향해 웃어 보였어요. 황소가 끄는 수레는 색다른 경험이 될 게야. 라주는 내키지 않은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어요. 윤기가 자르르 흐르고 등이 불쑥 솟아있는 흰 황소 두 마리가 수레를 끌었어요. 소의 머리에는 아치 모양으로 길게 구부러진 날카로운 뿔이 달려 있었어요. 라주는 그 뿔을 보고 무척 감탄했지만 내색하지는 않았어요. 자기가 화났다는 사실을 모두가 알아주길 바랐거든요. 이제 난 누구랑 놀아요? 농장에 도착하자마자 라주가 물었어요. 그러자 큰어머니와 큰아버지는 서로를 쳐다보더니 더듬거리며 말했어요. 글쎄, 우린 네가 농장일을 도와줄 줄 알았다만 여기 애들은 놀 틈이 없단다. 아주 어릴 때부터 일을 돕거든. 염소를 치거나 외양간을 치우고 소수레를 모는 일이 이곳 애들이 하는 일이란다. 우린 너도 그런 일을 좋아할 거라고 생각했지. 큰아버지는 말끝을 흐렸어요. 또 닭을 돌보는 일도 있지. 닭이 모퉁이통을 채워놓고 물통은 제대로 놓여있는지 살피고 닭장 안에는 깨끗한 톱밥을 깔아주고 말이야. 큰어머니가 덧붙였어요. 라주는 순간 할 말을 잃었어요. 여름방학이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지저분한 일이나 하라고 하다니요. 라주는 기가 막혔어요. 다음날 라주는 아르준에게 편지를 썼어요. 네가 여기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여기선 나하고 놀 사람이 아무도 없어. 편지를 다 쓴 라주는 한숨을 푹 내쉬었어요. 맨 처음 라주는 쉐르와 친구가 될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어요. 쉐르는 라주가 오던 날 마중 나왔던 몸집이 커다란 갈색 개예요. 그런데 쉐르는 낯선 라주를 보고 무섭게 으르렁거렸어요. 날카롭고 허연 송곳니가 호랑이처럼 사나워 보였죠. 라주는 잔뜩 겁을 먹고 다시 수레로 풀쩍 뛰어올라왔어요. 강도를 지키는 개라서 이렇게 사놨단다. 밤에 몰래 닭을 훔쳐가는 도둑들이 있거든. 쉐르를 데려오면서부터는 도둑들이 얼씬도 못한단다. 큰어머니가 놀란 라주를 달래며 말했어요. 라주는 도둑들이 이곳에 얼씬도 안 한 이유를 알 것 같았어요. 그래서 라주도 쉐르를 멀리하기로 했지요. 그 다음 라주는 어쩌면 무늬와 좋은 친구가 될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어요. 무늬는 쉐르보다 훨씬 더 늙은 개였어요. 그런데 눈이 어두워 잘 볼 수 없는 데다 온종일 잠만 자지 뭐예요. 그래서 무늬에 대한 관심도 곧 사라져버렸지요. 이번에는 집에서 기르는 다람쥐 니퍼와 친구가 되려고 애를 써보았어요. 라주는 몇 시간이고 손을 내민 채 니퍼를 불렀지만 니퍼는 라주의 관심은 아랑곳하지도 않고 큰아버지한테 쪼르르 가버렸어요. 라주의 표정은 점점 더 험악해져 갔어요. 입에서는 불평이 그칠 날이 없었지요. 큰어머니, 큰아버지도 한숨을 내쉬기는 마찬가지였어요. 라주가 작정하고 심통을 부리고 있는 것처럼 보였거든요. 라주는 아무도 없는 풀밭에 나가 막대기로 풀을 마구 내리치며 돌아다녔어요. 할 일이라곤 아무것도 없잖아. 이렇게 투덜거리면서요. 풀밭에서 한가롭게 먹이를 찾고 있던 닭과 오리들은 라주의 사나운 발길질을 피하느라 정신이 하나도 없었지요. 그때였어요. 라주는 길게 자란 수풀에 몸을 숨긴 퀸이를 보았어요. 퀸이는 큰어머니가 가장 예뻐하는 검은 닭이에요. 라주는 달아나지 않고 가만히 앉아있는 퀸이를 막대기로 내리쳤어요. 퀸이는 애처롭게 꼬꼬댁 소리를 지르며 후다닥 도망쳤지요. 그런데 퀸이가 달아난 수풀 속에 알 하나가 덩그러니 놓여 있었어요. 라주는 신기한 눈빛으로 알을 바라보았어요. 시장이나 부엌 말고 다른 곳에서 알을 본 건 처음이었으니까요. 라주는 알을 집어 올렸어요. 깃털이 이곳 저곳에 묻어 있는 알에는 아직 온기가 남아 있었어요. 곰곰이 생각해 보니 퀸이의 알이 틀림없었어요. 라주가 알을 품고 있던 퀸이를 쫓아버린 셈이었어요. 미안하긴 하지만 퀸이는 알을 이곳에 두고 가버렸으니까 결국 주운 사람이 임자지 뭐. 라주는 알을 자기 주머니 속에 집어넣고는 조심스럽게 감싸쥐었어요. 그날 밤 라주는 침대 옆에 전등을 켜고 따뜻한 불빛 아래 알을 내려놓았어요. 그리고는 곧 잠이 들었지요. 탁탁탁, 빠지직, 빠지직. 아주 작고 약한 소리가 그치지 않고 들려왔어요. 그 소리에 잠이 깬 라주는 전등 아래에 둔 알을 쳐다보았어요. 탁탁탁. 소리는 점점 더 크게 들리더니 흠 하나 없이 둥글던 하얀 껍데기에 금이 가기 시작했어요. 작은 부리가 톡톡톡 알을 쪼더니 갑자기 껍데기 밖으로 튀어나오는 게 아니겠어요? 라주는 너무 신기해서 벌떡 일어나 앉았어요. 곧이어 축축하고 비쩍 마른 작은 생명체가 당당하게 세상 속으로 걸어 나왔어요. 자기 존재를 온 세상에 알리듯 삐약거리면서 말이에요. 한순간 라주는 온몸에 전율이 흐르는 듯 했어요. 사실 신기한 것들이라면 본바위에서도 많이 보았어요. 온몸에 방울뱀을 칭칭 감은 마법사, 제주를 넘고 춤추는 원숭이, 또 정굴에 가서 호랑이를 본 적도 있지요. 그런데 그저 흔하다고 생각했던 알 속에서 살아있는 무언가가 걸어나오는 모습은 그것들과 비교도 할수 없을 정도로 놀랍고 신기했어요. 작은 생명체는 따뜻한 불빛 아래서 몸을 부르르 떨더니 작은 날개를 폈어요. 그리고는 물기가 마르자 노란 반점이 있는 부드러운 회색 솜털을 한껏 부풀렸지요. 라주는 병아리를 조심스럽게 손바닥에 올려놓았어요. 그러자 작은 병아리의 몸에서 심장이 콩콩 뛰는 것이 느껴졌어요. 병아리의 두 눈은 유리구슬처럼 빛나고 있었지요. 털은 얼마나 부드러운지 말로 표현할 수 없었어요. 라주는 병아리 그 자체가 생명의 시작인 듯한 신비로운 기분이 들었어요. 다음날 아침, 라주의 큰어머니 큰아버지는 깜짝 놀랐어요. 라주의 얼굴에 미소가 어려 있었으니까요. 라주는 처음 이곳에 오던 날부터 이날까지 단 한 번도 미소를 지은 적이 없었거든요. 오늘 뭔가 좋은 일이 있는 모양이지, 라주? 큰아버지가 물었어요. 그때 어디선가 삐약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이게 무슨 소리지? 큰어머니와 큰아버지가 주위를 둘러보자 라주는 위도 주머니에 손을 넣어 병아리를 꺼냈어요. 어제 숲을 속에서 알을 찾았는데요. 침대 전등 아래에 두고 따뜻하게 해주었더니 이렇게 알에서 깨어났어요. 병아리는 라주의 손바닥 위에서 날개를 부풀리느라 몸을 부르르 떨면서 삐약거리고 있었어요. 대단하구나. 나도 해본 적이 없었는데 말이야. 큰아버지는 너털 웃음을 터뜨리면서 말했어요. 퀸이 새끼인 것 같은데 알을 아무데나 굴러다니게 두다니. 큰어머니가 퀸이를 듣고 혀를 차며 말했어요. 병아리를 어미 닭에게 돌려주어야 하겠죠? 라주는 막대기로 퀸이를 쫓아냈던 일에 미안함을 느끼며 중얼거렸어요. 그러자 큰어머니는 고개를 가로저으며 말했어요. 퀸이는 이 병아리를 새끼로 받아들이지 않을게다. 네 손을 탔기 때문이지. 라주, 이제는 네가 그 병아리의 엄마란다. 말도 안 돼요. 내가 어떻게 병아리의 엄마가 돼요? 병아리들은 알에서 깰 때 처음 본 것과 자신이 똑같이 생긴 걸로 생각한단다. 언젠가 우리 집에 자기가 개인 줄 아는 병아리도 있었지. 네가 새끼를 잘 돌보는 책임 있는 부모가 되었으면 좋겠구나. 큰어머니는 빙긋 웃으며 말했어요. 라주는 식탁 위에 병아리를 내려놓고 신기한 듯이 쳐다보았어요. 그렇게 해서 자기가 사내 아이인 줄 알고 있는 병아리는 라주와 함께 살게 되었어요. 라주가 가는 곳이면 어디든 따라다녔죠. 뜰에 있는 다른 병아리들과 섞여 놀지 않고 늘 라주 뒤만 찰싹 붙어 다녔어요. 라주는 병아리에게 피초우라는 이름을 지어주고 정성껏 보살폈어요. 피초우는 라주의 밥그릇에서 음식을 쪼아 먹고 라주가 목욕을 하면 목욕통 옆에 앉아 있었지요. 라주는 외출할 때도 피초우를 위도주머니에 넣어 데리고 다녔어요. 라주와 피초우는 이제 뗄 수 없는 사이가 되었어요. 둘은 자리에서 일어나 잠이 들 때까지 단 한순간도 떨어지지 않았지요. 하루는 피초우를 재우면서 라주가 속삭였어요. 네가 알아야 할 건 나는 네 엄마가 아니라 네 친구라는 사실이야. 너의 가장 친한 친구. 병아리 피초우는 놀란 만큼 빨리 자랐어요. 부드럽던 회색 깃털은 색이 짙어지고 머리 위에는 선명한 붉은 벼슬이 자라기 시작했어요. 그제서야 라주는 피초우가 암컷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피초우는 더 이상 라주의 호주머니 속에 들어갈 수 없을 만큼 자랐지만 그래도 라주 곁을 떠나는 일은 절대 없었어요. 라주가 자전거를 타고 시장에 갈 때면 피초우는 자전거 앞에 달린 바구니 타서는 자기가 길 안내인이라도 되는 양 빛나는 머리를 이리저리 돌려댔어요. 라주가 소수레를 타고 들판을 가로지를 때에도 피초우는 함께 있었지요. 라주는 날이 갈수록 점점 더 행복해졌어요. 입에는 웃음이 떠나지 않았지요. 라주는 집안일을 돕는 것도 즐거웠어요. 닭에게 모이를 주고 매일 닭장에서 달걀을 꺼내오는 것도 라주의 몫이었어요. 물론 언제나 피초우가 함께 있지요. 그러는 사이 어느덧 두 달이 훌쩍 지나갔어요. 이제 집으로 갈 때가 된 거예요. 큰어머니는 라주가 가져갈 바구니마다 달걀과 꿀, 갓 따온 신선한 채소들과 향신료들을 가득 채워주었어요. 피초우는 가방을 챙겨 나온 라주 뒤를 여느 때처럼 졸졸 따라다녔지요. 큰어머니, 큰아버지는 라주의 짐들을 빠짐없이 차 지붕에 올려주었어요. 저건 뭐지? 버스 운전기사가 라주 곁에 서 있는 피초우를 가리키며 물었어요. 얘는 내 친구예요. 나랑 같이 탈 거예요. 라주는 피초우를 데리고 버스에 올라탔어요. 라주는 붐바이로 향하는 내내 피초우를 조심스럽게 안고 있었어요. 집에 도착하자마자 엄마, 아빠, 소니아가 라주를 반갑게 맞아주었어요. 모두 영국 여행을 하면서 겪었던 일들을 앞다투어 말하느라 정신이 하나도 없었지요. 라주도 몹시 흥분해서 가족들에게 피초우 얘기를 해주었어요. 그런데 엄마는 믿을 수 없다는 듯이 피초우를 쳐다보았어요. 설마 이 닭을 집에서 키우려는 건 아니겠지, 라주? 그냥 닭이 아니에요. 피초우는 날 엄마라고 생각한다니까요. 피초우는 나랑 함께 있어야 해요. 그렇다고 해도 닭이 시골 마당이 아니라 4층이나 되는 붐바이의 아파트에서 사는 걸 좋아할 것 같니? 아빠가 말했어요. 피초우가 나랑 있고 싶어 한다는 건 분명해요. 물론 피초우가 깃털을 부르르 털고 닭똥이 아파트 여기저기 널리고 장식품들을 넘어뜨릴 테지만요. 라주는 점점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말끝을 흐렸어요. 오, 안 돼! 엄마는 고개를 가로졌더니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그 닭을 잡아먹든지 아니면 시골로 보내든지 둘 중 결정을 내리자. 라주는 잔뜩 화가 나서 소리를 질렀어요. 잡아먹는다고요?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 그럼 시골로 돌려보낸 수밖에 없겠네. 엄마가 말했어요. 그렇지만 피초는 내가 엄마인 줄 안단 말이에요. 날 그리워할 거예요. 불쌍하잖아요. 라주는 피초를 가슴에 꼭 안았어요. 라주, 넌 시골에 가 있을 동안 어땠니? 늘 엄마 생각만 했어? 엄마가 물었어요. 그래요! 라주는 얼른 소리쳤어요. 하지만 곧 솔직하게 이야기했어요. 뭐 항상 그런 건 아니었어요. 처음에만 그랬어요. 그러면 피초우도 마찬가지겠네. 피초우도 잘 적응할 거야. 그리고 피초우를 더 이상 병아리라고 볼 수 없고. 엄마는 라주를 안으며 말을 이었어요. 라주, 이제 피초우에게 자기와 같은 친구가 필요할 때가 된 거야. 시골로 되돌아가는 길 내내 라주의 마음은 몹시 아팠어요. 라주에게 유일한 위로가 된 것이 있다면 피초우를 항상 라주의 것으로 남겨놓겠다는 큰어머니, 큰아버지의 약속뿐이었어요. 피초우를 잡아먹지 않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죠? 라주는 애원하다시피 물었어요. 물론이지. 다음 방학 때도 이곳으로 오렴. 그러면 피초우가 기다리고 있을 테니. 큰아버지가 라주에게 약속했어요. 라주는 슬프지만 피초우에게 작별 인사를 했어요. 피초우는 라주를 따라가려고 날개를 세차게 퍼덕거렸어요. 그렇게 몇 달이 지난 뒤 마침내 방학이 찾아왔어요. 라주는 다시 절컹거리는 버스를 타고 큰 집으로 향했어요. 이번에도 큰아버지, 큰어머니가 소수레를 끌고 마중 나와 있었어요. 피초우는 잘 있어요? 라주는 걱정스러운 듯이 물었어요. 그럼 잘 있지. 네가 알아보기 힘들 만큼 변했을걸? 큰아버지가 말했어요. 농장에 도착하자 쉐리가 잽싸게 달려나와 송곳니를 드러내며 지저댔어요. 그렇지만 이번에는 꼬리를 흔들고 있었지요. 그때 큰어머니가 한 무리의 닭들을 가리켰어요. 라주는 피초우를 부를 때 늘 그랬던 것처럼 닭들을 향해 손을 내밀어 보았어요. 그러자 닭 한 마리가 라주에게 다가왔어요. 피초우? 라주가 소리쳤어요. 하지만 그 닭 뒤로 한 무리의 닭들이 따라왔어요. 라주는 알 수 없다는 표정으로 큰어머니를 쳐다보았어요. 발에 둥그런 반지를 낀 녀석이 피초우란다. 조금 지나면 구별하기 어려울 것 같아서 그걸 끼워놨지. 닭은 머리가 그리 좋은 동물은 아니란다. 혹시 피초우가 널 기억 못해도 너무 상처받지 마렴. 라주는 실망한 듯 피초우를 바라보았어요. 그러다 닭들 사이로 힘차게 내달려서 피초우를 붙잡았어요. 라주는 몸부림치는 피초우가 진정이 될 때까지 꼭 붙들고 있었지요. 그런데 피초우는 라주가 옛날처럼 가만히 눈을 들여다보는데도 라주가 누구인지 알아채는 기색이 전혀 없었어요. 슬퍼진 라주는 피초우의 깃털을 한번 쓰다듬은 뒤 땅에 내려놓았어요. 그러자 피초우는 아주 잠깐 멈추었다가 재빨리 다른 닭들에게로 뚜루루 달려가 버렸어요. 어떻게 이렇게 빨리 나를 잊을 수 있지? 난 네 엄마인데 말이야. 라주는 한숨을 쉬었어요. 그리고는 힘없이 뒤돌아 정원 쪽으로 향했죠. 그런데 정원 한 구석 수풀이 무성한 곳에서 퀸이의 검은 깃털이 눈에 띄었어요. 라주가 가까이 가는데도 퀸이는 가만히 숨은 채 꼼짝 않고 앉아 있었어요. 라주는 빙그레 웃음을 지었지요. 퀸이가 또 알을 품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이번에는 퀸이를 쫓아낼 생각이 전혀 없었어요. 그때 갑자기 따뜻하고 축축한 혀가 라주의 손을 핥는 게 느껴졌어요. 늙은 게 무늬가 라주에게 인사를 하고 있는 거였어요. 안녕 무늬. 라주는 무늬를 꼭 안아주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쉐리가 입에 나뭇가지를 하나 물고와 라주의 발치에 떨어뜨리는 거였어요. 아하, 너 나랑 놀고 싶다 이거지? 라주는 소리내어 웃은 뒤 나뭇가지를 멀리 던졌어요. 쉐리는 펄쩍 뛰어가 나뭇가지를 물고 돌아왔어요. 라주와 쉐리는 몇 번이고 그 일을 반복했죠. 그날 밤에는 큰아버지의 어깨에 앉아있던 니퍼가 갑자기 라주의 등으로 뛰어올라왔어요. 이럴 수가. 니퍼가 나 말고 다른 사람한테 간 적은 한 번도 없었는데. 큰아버지가 깜짝 놀라며 말했어요. 라주는 빙그레 웃었어요. 그날 밤 라주는 친구 아르준에게 편지를 썼어요. 이제는 큰 집에 오는 게 정말 좋아. 라주는 알고 있었어요. 이 모든 게 피초 덕분이라는 사실을요.